우리가 어딘가를 여행할 때 처음 가는 길인데도 그 초행길인데도 아주 어렵지 않게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순적하게 그 길을 찾아갑니다. 한 번은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제게 와서 길을 묻는 거예요. 어디 그곳이 어딥니까? 길을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찾는 곳이 제가 그때 막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그분에게 절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앞서 인도하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이분은 길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와 똑같은 곳을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참 이분의 길은 순적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평택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때 평택에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지리를 잘 그렇게 잘 몰랐는데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를 세워서는 저에게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곳을 어떻게 갑니까? 묻는 겁니다. 그 제가 주저없이 자신 있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길을 정반대로 알려준 거예요. 정반대로. 그걸 알고 나서 그분에게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정반대로 갔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같습니다. 즉, 우리 인생길도 어떤 때는 순적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잘 찾아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우리 인생길이 순탄치 않고 엉뚱한 인도를 받고 잘못된 길을 가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나이가 무려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었는데 이 이삭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이것을 생각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배필을, 며느리감을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한 해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을 주시기까지 순적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이 2017년 한 해의 모든 걸음이 순적히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다른 믿음의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적히 인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믿음의 원칙을 세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택하고자 할 때에 굉장히 특이한 원칙을 하나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3절, 4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 집에 늙은 종, 아주 오래된 종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운 원칙이 뭐였습니까? 내 며느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구하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8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에 두 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꽤나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주위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며느리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칙을 세우기를 내 며느리만큼은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구하지 않고 내 고향으로 가서 구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이 원칙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순전히 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신앙 하나 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구할 때에 집안을 따진 게 아닙니다. 재력과 권력을 따진 게 아닙니다. 순전히 가장 중요하게 신앙을 따졌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가나안, 그 아브라함이 사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주 부도덕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나안의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자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의 소굴이 되고 완전히 신앙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여자 하나 들어왔는데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며느리만큼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철저하게 믿음의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언제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믿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왕의 음식이 왜 맛이 없습니까? 진수성찬이죠. 왜 안 먹었습니까? 신앙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왕의 음식이라도 이걸 먹음으로 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소년들이 어린 나이지만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왕의 음식마저 거부했을 때에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든 믿음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신앙의 원칙을 세워보세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원칙을 세워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약해진 게 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천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평생에 교회 몇 번 가지 않고도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령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은 거룩하게 예배해야 된다. 주일 성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괜히 복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철저한 신앙의 원칙,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10계명 중에 하나예요. 제4계명입니다. 어느 목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칙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저 옆집 사람이 보트를 차에다가 매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아마도 그 사람은 그 보트를 가지고 나가서 아주 바다로 나가서 신나게 하루를 즐겼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순간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신날까. 그러나 여러분, 그 보트를 타는 그 감격이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원칙을 세워서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만 하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저 보트를 타고 즐기는 그런 기쁨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무뎌지고 이렇게 타협한다 할지라도 신앙은요, 원칙을 세워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신앙을 위해서는 내 며느리는 내 고향으로 가서 800km 떨어진 그곳에 가서 내 며느리를 구하리라. 이런 여러분 남다른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하나님이 그 신앙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해도 무슨 그릇이 있어야 축복을 주시지요.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세울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원칙을 세울 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원칙을 세운다고 뭐가 될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원칙을 세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올 한 해 성가대를 헌신하기로 했는데 이거 한다고 뭐가 될까?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의 원칙을 세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야 너는 내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하라 할 때에 이 늙은 종이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지 아십니까? 5절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주인이요, 제가 주인의 땅에 가서 여자를 택했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걱정은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아니 어떤 여자가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그냥 누가 따라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종의 걱정은 당연해요. 그래서 이 종이 뭐라고 제안해요? 5절 뒤에 보니까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제가 아드님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갈까요?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아 그래 그거 일리 있는 이야기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6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쩌자는 겁니까? 예?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나에게 며느리를 주시리라. 이 믿음이었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나와요. 7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거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1.1핵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 씨라는 것은 내 후손을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내 자손을 주리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며느리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바에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내 지금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무리 상황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이런 믿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순전히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다른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가 이 2017년도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여러분 7절 후반에 아까 우리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절 후반에 보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굴 보내신다고요?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 오늘 이 늙은 종이 저 800km 떨어진 이 아브라함 고향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이 종이 그곳에 가는 것보다 그 앞서서 이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이삭이 들어가서, 이 종의 말처럼 이삭이 들어가서 아가씨도 만나보고 얘기도 해야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더 확실한 것을 기대했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시리라.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순적히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저는 지난 2016년 한 해를 한 해 동안만 돌아봐도 바로 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제 개인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희한한 게요, 이 은혜를 주실 당시에는 그걸 몰라요. 예, 모를 뿐더러 그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있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뭐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 일이 그때 왜 있었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계획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올 한 해를 놓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때는 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냐, 나중에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있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 기도에 기름을 부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기도는 기름과 같습니다. 예. 저희 집에 전기 이발기, 여러분 흔히 뭐 일본 말로 뭐 바리깡이라고 그러죠. 바리깡. 전기 이발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쓰다가 한 1년 전부터는 이게 아무리 충전을 해도 이 전원선을 빼면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돌다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원선을 연결을 해야 그나마 이 작동이 되는데. 근데 최근 얼마 전에는 이 전원선을 아무리 연결해도 이게 가다가 멈추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가? 고장이 났나? 이 충전기가 다 했나?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봤어요. 분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는가?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닿았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가? 사용 전에 반드시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주세요. 이유는 적지 않았는데 거기에 설명서가 사용 전에 반드시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이게 원인인가 싶어서 오일을 넣어봤습니다. 한두 방울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기계가 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전원선을 빼도 기계가 쌩쌩 돌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가 충전이 안 되었던 게 아닙니다. 정상이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기계에 오일이 말랐어요. 오일이 마르니까 아무리 전력을 넣어주어도 이게 뻑뻑하니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기계의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기계와 같습니다. 어떤 신앙은 쌩쌩 돌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은 자꾸 삶에 걸려요. 턱턱 걸려요. 뻑뻑해요. 문제에 걸립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신앙이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기도의 기름을 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여러분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 신앙의 삶에 이 오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뻑뻑한 일이라 할지라도 부드럽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을 보세요. 이 종도 대단한 게요.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런데 이 종도 그 믿음을 본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10절, 11절 보니까 이 주인의 명령대로 주인 이 종이요. 그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왔어요. 근데 난감하죠. 아니, 어떻게 해야 아브라함의 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할 것입니까? 난감하죠. 난감하니까 이 아브라함 종이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난감할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난감할 때 불평하지 말고요. 난감할 때 낙심하지 말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종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2절로 14절에 이 종의 기도를 나중에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이 종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머리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리라. 우리 한번 이 늙은 종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종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나올 때에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소녀가 나에게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 여러분 낙타가 몇 필인지 아십니까? 한 마리가 아닙니다. 몇 마리예요? 열 마리입니다. 열 마리. 예, 열 마리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갈증이 날 때 보통 140리터. 140리터. 자동차 가득 채우면 한 60리터 되지요? 140리터.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열 마리입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자, 이 아가씨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을 보고도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내 주인의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그럴 여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7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문제를 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가 기름이 되어서 아무리 어려운 직분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기도하면 직분도 감당하고 하나님도 체험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그런데 똑같은 직분도 기도하지 않으면 턱턱 걸립니다. 뻑뻑합니다. 자꾸 관계가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거기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걸 인도하던 분이 갑자기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합창단이 해체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합창단 다시 세운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아 이걸 포기해야 되나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 합창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우연하게 성악 전공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전도사님에게 이 이름을 좀 찾아봐서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 이 전도사님이 그 이름을 갖고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 성악 전공자가 아니라 콘트라베이스 전공자였어요.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을 갖고 전화번호를 찾으라 했더니 동명 이인을 찾아서 엉뚱한 사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원래 그 이름을 가진 성악 전공자는 전화했더니 못하겠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콘트라베이스 하시는 분이 자기가 한번 이 어린이 합창단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도 한 5년 넘게 이 어린이 합창단을 하는데 얼마나 애들을 사랑하고 그 일을 얼마나 기쁘게 감당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을 그때 만나게 된 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순적하게. 근데 기도했더니요, 동명이인을 만나게 하셔서 동명이인 정말 우연하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사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15절 뭐라 그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뭐예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종의 이 믿음과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가 와 있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대단한 게요, 종이 나에게 물을 마시우라 하니까 이 리브가가 당신도 마시고 내가 당신의 이 낙타들에게도 이 물을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140리터 곱하기 10이면 뭐예요? 1.4톤입니다. 어마어마한 물이에요. 근데 이 리브가는 아리답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억척스럽게도 그 낙타에게 다 물을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사랑하셔서 이런 여자를, 이 아브라함 후손을 대를 이을 수 있는 며느리로 미리 준비하시고 오늘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원칙을 세우세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무슨 일이든 기도의 기름을 부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